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는 여기 너희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시 27절과 28절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않겠다.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15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 에브라임 온 자손 즉 북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유다 또한 쫓아내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또 예레미야도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28절에도 거기 2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할 때 이 민족이 그냥 교훈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 아니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어떤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방민족을 얘기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냥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 관계가 이제 멀어져 버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듣지 않고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말씀들 쭉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또 격노하게 했고 그래서 진노와 분노를 쏟게끔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이들이 행한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이방인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들 또 농사의 신들을 그들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늘의 여왕 아마 어떤 뭐 우리 1월 성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유행에 따라 이제 신도 바뀌어가고 그래서 그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과자가 당시에 그 우상을 닮은 그런 과자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남자들은 불을 지피고 아내들 또 여자들은 기꺼이 과자를 만드는데 그게 다 우상에게 가져다 줄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서 제사하는 것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하는 것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도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잖아요. 예, 1월 성신, 별들, 하늘, 달, 금, 은, 돌, 나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거기에다 대고 남자, 여자, 노소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짐승들 또 나무들 또 땅의 모든 소산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주면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조금 적용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상인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은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또 자녀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세상은 자녀가 거의 우상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이니까. 하나님과 자녀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못 바치겠습니다. 제 하나님 안 섬기면 안 섬겼지 제 자식이라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기 사업장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취미일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이 핸드폰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 예. 핸드폰의 사용량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물질, 자녀, 뭐 핸드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도록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신 것으로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물질과 또 자녀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격노케 하는 화나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의 고기는 다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번제물 가운데 임해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을 때 더 이상 번제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번제물 너희들이 먹고 힘내서 죄 짓는데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아냥 거리시는 걸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지금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 제사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정말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강조하시는 것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을 무려 9번에 걸쳐서 다른 말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셋째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넷째 등을 내게 돌렸다. 다섯째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지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굳게 하였다.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부모의 말씀을 이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판단하고 또 그래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 그들이 조금 자라면서 그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농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자기와 생각과 자기 기준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게 제일 섭섭한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28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고요. 아예 말씀도 없고요. 말씀이 입에서 끊어져 버린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입에서 끊어져 버린 말씀이 없는 이방 민족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 못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내가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려 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의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예수님이 이제 반문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한 본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에, 근데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뭐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또 이것저것 뭐 하다가 이제 염려, 이제 너무 이렇게 분주하니까 이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근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기 저 마리아 내 동생 마리아에게 조금 자기를 도와서 이 일 저희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너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